한동안 네가 너무 미워서 한참을 아파했었어. 착하지 못한 그런 여자라. 그래도 좋은 사람이라고 내 맘이 나를 달래며 그제서야 울었어. 우리 정말 사랑했다고 기억할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. 꺼내보면 돼. 사랑했던 기억이 항상 날 지켜봐 줄 테니까 너란 사람 만난 걸 감사하면서 웃으며 행복 빌어줄 그런 여자이니까. 그렇게 떠올려줄래. 내 소중했던 사람이라고 또 다른 누군가를 만나도 네 가슴 그곳 어딘가 나를 간직해 줄래. 아픔도 무뎌지겠지. 누군가의 여자로 나는 더 사랑을 하겠지만 사랑한다면 번씩 생각날 거야. 내 맘을 모두 가져가 그런 사람이 네가 마지막 사랑이니까. 여자.